UBS. 시간여행, 그때 그 순간. 사랑이 그리운 월요일, 갑자기 우리 앞에 등장한 타임머신 한 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오래전 그때 그 순간으로 바래다 드릴 라디오, 시간여행 그때 그 순간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에 열렸던 한양대학교의 봄축제, 라치오스도 열심히 즐기셨겠죠? 무대들도 재밌고 분위기 너무 좋았어서 저도 3일 내내 축제에 흠뻑 빠져 살았답니다. 축제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만큼 아마 많은 분들이 뭔가 허전한 기분을 느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즐긴다고 미뤄뒀던 과제들도 산더미처럼 쌓였을 거고요. 휴, 매일 축제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야죠. 돌아온 여러분의 일상에 잠시나마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여행도 정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특별 편성된 스피노프 편과 1990년대 이야기, 2000년대 이야기까지 돌고 돌아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순간, 바로 1987년으로 떠나보고자 합니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순간이었던 만큼 우리도 힘차게 출발하기로 해요. 자, 어서 타세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 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아,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제 꿈에 날아라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오늘도 1987년의 순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작년 축제 기간 새롭게 만들어진 한양대학교의 응원가, 가리워진 길을 아시나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의 선배님이시기도 한 고 유재하님의 원곡이 재탄생되어 한양대학교의 응원가로 자리 잡은 건데요. 특유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가사가 마음을 울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 유재하 선배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앨범이 바로 1987년에 발매되는데요. 이 앨범에는 가리워진 길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 내 품에 등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들이 수록돼 있답니다. 독특한 코드와 화성학적 디테일이 가미된 노래들은 오늘날 한국형 발라드의 문을 연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기존 대중음악들의 특징이었던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멜로디와는 달리 세련된 오케스트라 선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기여한 바가 큰데요. 당시 한국 가요계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장르를 젊은 나이에 개척했고 이를 주류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슬프고 아련하지만 지저분한 리듬이나 선율 없이 깔끔한 음악들을 통해 시대를 앞선 유재하 선배님의 감각을 확인할 수 있죠. 한국 가요계와 발라드계의 한 획을 긋는 음악들을 들려주신 고 유지하 선배님. 자신의 후배들이 다 함께 노천극장에서 가리워진 길을 부르는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뿌듯해하실까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소.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해. 좋은 노래들로 감성도 가득 채웠겠다. 다음은 또 어떤 순간을 만나러 가볼까요? 아, 1987년 하면 절대 잊지 말고 되짚어야 할 순간이 있죠. 바로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도화선으로 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무드려던 경찰들과 호언 조치로 민주주의의 뿌리를 끊으려고 했던 전두환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에 휩싸였죠. 점차 시위의 조짐이 보이고 각 대학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조성돼 갈 때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해당 사건을 기폭제로 하여 1987년 6월 10일 서울 시내를 기점으로 대규모 항쟁이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까지 합세하며 항쟁의 규모는 점차 커져갔죠.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호언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정부와의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모두가 불타올랐던 뜨거운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은 독재 태도를 굽히고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을 결정했답니다. 이런 목숨 바친 희생과 항쟁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민주주의가 자리 잡힌 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않고 이전 세대가 이룩해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오늘날의 우리는 세상의 일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박보람의 해화동.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더 알콩거리는 전철 순간들도 다녀와 봤으니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어? 저 초록색의 캐릭터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 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기공룡 둘리는 1987년 방영된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1983년부터 발행되던 만화 잡지를 원작으로 해 제작됐습니다. 비교적 척박했던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손꼽히는 성공작으로 개성 있는 캐릭터들과 흥미진진한 전개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아직까지도 일부 장면들이나 대사들이 소위 말하는 짤로 돌아다니고 유행하는 것만 봐도 아기공룡 둘리의 영향력은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공룡 둘리의 좋은 평가를 받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애니메이션이라면 한 번씩은 겪고 넘어가는 이른바 표절 논란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동시대에 방영됐던 인기 애니메이션들은 대부분 일본식 화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 표절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지만 아기공룡 둘리는 기존 애니메이션 산업과는 다른 독창적인 설정과 화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더불어 날카롭게 시대를 풍자하는 대사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 높은 작품성을 가진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둘리는 만화 주인공으로는 최초로 국내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도 했다는 사실, 꽤나 귀엽지 않나요? 김광석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오직 슬픔만이 돌아오잖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외로움이 친구가 된 지금도 아름다운 노래 남아 있잖아. 그 노래로도 그리움이 씻겨지지 않으면 받을 사람 없는 편지로도 지워지지 않으면 나는 벌거벗은 여인의 사진을 보며 그대와 나누지 못했던 사랑 혹은 눈물 없이 돌아서던 그대 모습을 아주 쉽게 잊을 수 있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추억은 그렇게 잊혀지면 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어린아이들의 가벼운 웃음처럼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잊을 수 있어. 오늘의 우체통. 2024년 5월 27일에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벌써 5월의 끝자락이네요. 모랬다고 벌써 5월이 다가고 6월이 코앞인 건지. 2024년을 살고 계실, 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기분을 느끼실지 궁금하네요. 여기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비가 오는 걸 참 좋아해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글을 쓰고 있어요. 괜히 비가 오면 사람이 감성적으로 변하는 거 있죠? 글도 쓰고 싶고 편지도 쓰고 싶고, 사실 편지는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서 먼 훗날에 여러분에게 몇 줄 끄적여보는 거랍니다. 미래에 닿을 편지라니 생각만 해도 낭만적이지 않나요? 낭만과는 별개로 막상 시작하니 크게 할 말이 없네요. 그때 여러분에게 지금의 이야기가 재밌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편지가 참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내는 사람만 간절히 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요. 사실 붙이지 않으면 닿을 수도 없는 게 편지인데, 과연 저는 이 편지를 미래로 붙일 수 있을까요? 붙이지 않아도 언젠가 이 편지가 발견돼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날이 오기야 하겠죠? 김현철의 동네. 난 아무 일도 아닌데 괜스레 짜증이 날 땐 생각해 나의 동네에 오래 들어 처음 내린 비 짧지 않은 스무 회를 넘도록 나의 모든 잘못을 다 감싸준 나의 동네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떠난 시간여행이었는데 다들 재밌게 즐기셨는지 모르겠네요. 허전했던 기분이 조금은 나아지셨을까요?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아, 오늘은 아쉬운 소식으로 시간여행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음 주가 저희의 마지막 시간여행이거든요. 1980년대와 1990년대, 2000년대를 고르게 세 번씩 다녀오고 스페셜 시간여행도 다녀오고 여러분과 꽤나 많은 시간을 함께했는데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 시간여행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게 느껴져서 괜히 울컥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울컥한 상태로 마지막 시간여행을 떠날 순 없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여행인 만큼 저희는 더 특별하고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로운 순간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이드 김유진, 조종사 윤세연, 저는 승무원 이서빈이었습니다. 다음 순간에서 뵙겠습니다. I'm flying high, but I'm show me the ring and I'm bright. H. UBS